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다섯 돌세 점하여 그이께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항상임위원회에서 17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국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핵보유국,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지난 7월 4일에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으로 세계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으로 급상승시켜 주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년간의 역사의 나날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전설 같은 서사시를 수놓으시어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차고 넘치는 인민의 낙원으로 빛내시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총련 일꾼들과 제일동포들은 머지않아 인민들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룡성 본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제일동포들의 행복도 활짝 꽃피게 된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